예,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즉 사람이 거듭나야만, 예,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에 10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의 선생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열심이 있고요. 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비난하거나 또 힐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지금 네 앞에 있는 나,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고 구약이 증거하고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구약을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구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 땅의 일은 구약 성경에서 증언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절망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니고데모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촉망받던 문화생으로 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에서 증거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면서 막상 이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 절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니고데모로 대표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또 지위와 권력과 또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또 땅의 일, 하늘의 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또 어제 말씀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이 거듭남의 비밀을 또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어둠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높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을 때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애굽의 음식과 대조하면서 그들이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하찮은 음식일 뿐이고 자기들은 그 애굽의 음식을 먹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심판의 자리 가운데, 죽임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또 회복되어진다고 여러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이제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야 했던 이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이 이땅 가운데 살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멸망 가운데 처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 죽음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인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녀들이 죽는 것들을 내버려 둘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다함이 없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들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또 함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너희 땅의 일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을,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면 이제 내 삶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있던 나에게 그 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로드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주인 되시며 또 나를 가장 잘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가장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또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번 구원자로 믿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또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믿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친척들 안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멸망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